9일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박근혜 역도의 동생인 박근영이 부정부패 범죄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류경재단 리사장이었던 박근영은 2014년에 한 기업체를 속여 1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합니다.